이과 위치 듣기 1 1 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 밑에 있습니다. 2 책이 어디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3 전화기가 어디에 있어요? 탁자 위에 있어요. 4 휴지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옆에 있습니다. 5 우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스 뒤에 있어요. 6 빵이 어디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위에 있어요. 듣기 2 1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슈퍼마켓이 보이지요? 슈퍼마켓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2 뭘 도와드릴까요? 저 가방 가게가 몇 층에 있어요? 1층에 있습니다. 시계 가게 옆에 있습니다. 3 저 이 건물 1층에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건물 안에는 없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 문 왼쪽에 있습니다. 4 볼펜이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책상 서랍 안을 보세요. 듣기 3 시계는 어디에 걸어요? 시계요? 시계는 창문 오른쪽이에요. 네. 그러면 탁자는 어디에 놓아요? 탁자는 침대 왼쪽 옆에 놓으세요. 컴퓨터하고 전화는 책상 위에 놓아요? 네. 그리고 가방은 책상 옆에 놓으세요. 그리고 휴지통은 책상 밑에 놓으세요. 발음 1 볼펜이 어디에 있어요? 2 의자 밑에 있습니다. 3 건물 안에는 없습니다.